위대한 조선노동당의 영념 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난해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러시아의 인터넷 잡지 렘추치가 1월 31일 2016년 조선의 주요 사변들 이런 제목으로 소개했습니다.